하늘에 닿을 만큼 아픈걸요. 바다를 품을 만큼 넓은걸요. 이렇게는 마음은 물들어가고 있어요. 그대의 그 향기 들러 이렇게 그대란 정원은 나 꽃이라면 그대란 하늘은 나 구름이면 그대 안을 예쁘게 다 꾸미고 싶은걸요. 나만의 그 색깔들로 세상 물들인 그대.